말리마의 모세 발꼽으로 미제의 무모한 전쟁 도발책 등을 무자비하게 진문개버릴 것이다.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다마. 위대한 병진의 기치 밑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도도한 진군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이 날이 갈수록 날강도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북침전쟁 광기에 더욱 비쳐 날뛰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대조선 정책으로 확정하고 칼빈손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 모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면서 무모한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이다. 미국의 허장성세에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기가 죽었던 괴뢰 보수패당도 때를 만난 듯이 연일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망발을 죄쳐대며 상전의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 기지를 해대고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들이 창조한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강탈하려는 원수들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위협과 공갈은 지금 전체 노동계급의 분노와 격분을 화산처럼 폭발시키고 있다. 우리 노동계급은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하며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노동계급의 세상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가스로운 몸부림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 공갈과 고립 봉쇄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 노동계급과 인민을 놀려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와 천하의 역적무리인 동족 대결 광신자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 쇳물처럼 끌어번지는 적개심과 초강경 대응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의 피눈물을 닦아야 하기에 사탕아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천리를 뼈에 새겨안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전하의 군자리 정신으로 강유력한 최첨단 부장 장비들, 우리 시기의 핵타격 수단들을 만들어내며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노동계급이다. 이 행성의 절대병기 수소탄을 비롯하여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시기의 첨단 무장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백두산 혁명 강군의 군력 강화에 이바지한 우리 노동계급은 우리 조국이 웅축하고 있는 힘이 그 얼마나 무진막강한 것이며 우리 군대가 일단 징벌의 불을 뿜을 때 원수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날 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핵항공모함이요 스텔스 전투기여 모여 하는 것들을 끌어다 놓고 그 누구를 감히 위협해버리고 아무리 우르렁거려도 한갓 미친 개 무리의 발작증에 불과하다. 원수들의 그 어떤 제재 압살과 봉쇄 책동도 자력 자강으로 강성을 떨쳐가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을 치뚫고 솟구쳐오른 여명거리와 햇빛 따사로운 우리 조국 땅 어디서나 낭낭이 울려 퍼지는 세상의 부름없으라의 노랫소리가 응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100번 죽었다가 되살아난데도 이 땅의 눈부신 기적과 전변을 알아온 우리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와 건설을 보람으로 여기는 조선노동계급은 누구보다도 존엄과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기에 결코 침략자들이 강요하는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침략의 무리가 덤벼든다면 억척같이 다져온 선군의 철퇴로 단매에 짓뭉개버리고 조선노동계급의 영웅적 기상과 본때를 심있게 과시하자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기계이고 억척의 의지이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는 우리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제1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방대한 특수작전 무력을 투입하여 무엄하게도 우리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잠수작전에 발광하는 미국은 설사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따위 노름이 통할지 몰라도 노동계급을 비롯한 천만 국민이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여 천견만겹의 방탄벽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린도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늘의 태양에 대고 감히 삿대질을 하는 극악무도한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 앞에서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만일 미제와 남지선 괴뢰 호전광들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노동계급은 철의 대군단이 되어 최후 승리를 위한 결사전에 영약 떨쳐 나설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이민은 감히 공화국의 문전에서 불장난질을 해야 되는 하루강아지들을 모조리 쇠장대로 꿰여 펄펄 끓는 전기로에 쳐놓을 것이며 핵항공모함이든 핵전략폭격기이든 침략의 살인장비들을 편포짝으로 만들어 파철무지 속에 처박아 버릴 것이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를 들고 조국 번영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주력군의 영명을 떨쳐온 것은 세계를 이어오는 우리 노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노동계급은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말리마 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원수들의 눈깔이 뒤집히도록 배가 아파나도록 이 땅 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제1낙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세움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비열한 제재 압박과 봉쇄의 척경을 산산히 짚으셔버릴 것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백두산 대국의 영웅적 노동계급은 정의의 핵보호검 말리마의 모세발급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횡포무도한 북침 핵전쟁 도발과 제재 압박 측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4일 평양.